남조선의 CBS, KBS 방송들이 사드의 재결정으로 괴뢰 정치권이 혼란에 빠진 데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경상북도 송주가 사드 배치지로 결정되고 이를 반대하여 지역민심이 들끓게 되자 지난 4.13 총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지지 세력임을 자초하던 새누리당 소속 대구, 경상북도 지역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가 지역 보상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친박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비롯하여 친박계 의원들이 여기에 합세에 나섰다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국민적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난했으며,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